Yeah. 낮엔 파란 하늘 별이 보이는 밤 기분 좋은 날 오랜만에 뭘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정말 사랑하지 나는 기분 좋은 날 오랜만에 뭘까 우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 기분 좋은 날샤 오랜만에 뭘까 I just wanna chill with my homies 하얀색의 모래 또 파란색의 물 위엔 파도들이 쭉 밀려오지 전화해서 잡아도 패션 이미 올라온 텐션 yeah, I don't care 뭐든 돈을 get lot of cash 얼마든 I'm okay yeah. 비싼 오빌 because it's a good day 많고도 많은 스트레스는 어려워 때로는 정답을 몰라 Sometimes I feel like I'm at war Oh no, but I know it's gonna be alright, yeah 바다를 올라 태워 가자, boy, right 친구들 불러 목당 바람 부는 소리 듣던 맘에 잠을 못 자, yeah 비싼 오벨 Yeah, because it's a good day So city 서있어 나 빌딩 옥상에서 봐 어딘가 가는 살담 피크 사이에 사이에 나 줄처럼 맑게 놀이 삼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기분은 하위 곳곳도 팔라 올라 기분 좋은 날씨야 다 모일까 인디고 코스보이스 우주로 빙 인디고 코스보이스 우주로 빙 인생은 트립 버릇의 트립 런난 필요해 드러낼 집 인생은 트립 인생은 여행 눈치 왜 바뀌나 말 뻔해 인생은 트립 인생은 여행 어디든지 가자 오케이 내 위 높지 햇빛 날씨 좋게 서울시 먼지 걷게 Soul City Raleigh Soul City Finest Building 세우지 내친 Blink Blink So 여전히 간지 부딪지 바람이 내금 스치지 기긴 기긴 Real Life 가득 단 커피 I'm dripping 여전히 간지 부딪지 바람이 체인 스치지 기긴 기긴 Real Life 언제까지 Still Pass 낮은 파란 하늘 별이 보이는 밤 기분 좋은 날 오랜만에 뭘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정말 사랑하지 나는 기분 좋은 날 오랜만에 뭘까 우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 기분 좋은 날샤 오랜만에 뭘까 yeah. 저서 나들 그때 가잖아 우리 늪에 You see me 난 비밀 like 루페 대축제 세련된 감각의 플러스에 지혜로움과 사랑을 더샘 Yeah I'm a sucker for love 그런데 conscious에 동시에 번돈을 멋지게 쓰지 그동안 난 수고했으니 머리부터 발끝 지장하고 냠냠 배를 채우지 친구들도 바쁘게 살아 많이 벌어서 단번에 살아 오기 힘들면 가면 되잖아 화창하니 날 화내지마 좋은 기분을 나누고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핑앤퐁 주고 받는 농담 잊었어 나도 그때 가지 않아 우리 늪에 You see me now I'm be me like 루페 대축제 하나 나만의 더 많은 건 시간을 다 마치 call my bro 가질러 가 내 손이 난 커 절대로 아냐 그냥 주는 건 여러 번 넘어져 버려 원 필요해 지금 난 no I'm no 굳지 마 여기는 nobody know 나를 잘 알아 난 nobody know no, no doubt 예쁜 옷을 골라 I be at the studio I work now right now 기분 좋은 매일이지 baby 위로 검은 머리 나는 느껴 모두 you can talk now talk now 난 기분이 좋아 좋은 것만 골랐지 챙겨간 나의 기준은 높아져 기분 따라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지 기분 따라 생각나서 전화를 ring ring 나는 싫지 않아 이 도시의 빛 밤은 길지 않아 gotta go to deep gotta go to sleep baby don't you leave me 널 아까 전화기 따라 wait wait 널 아까 전화기 따라 wait me